있으세요? 예, 1년에 한 번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미사를 하는 날입니다. 항상 나가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예. 그렇지만 공동체가 보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약간 쌀쌀하시면 뜨거운 신앙으로 덮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물어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물어보셨어요? 아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글쎄 모르겠어요. 더 눈물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눈물이 적어지나요? 많아지죠. 자매님들은 적어지고, 나 형제님들은 많아지고, 호르몬 때문에. 예. 네. 아마, 그죠, 막 많이 울어봤다. 오늘 복음 말씀에 있는 걸 비교를 하자면 눈물을 흘려서 발을 적셔갖고 머리카락을 닦을 만큼 그만큼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형제밖에 없으세요? 다른 분들 냉정하십니다. 아마 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거나 그런 경우에 아마 많이 우실 텐데 그거보다 더 많이 우시는 경우가 보면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원수져서 오랫동안 못 봤던 가족 특히 정말 가까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봤다가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화해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말로 풀지 못하고 갈 때 정말 많이 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바이오모시 처음 가갖고 바이오모시 가갖고 살다가 저 괜찮았거든요. 괜찮은데 유진하신 분이 한국 가시 모금한다고 한국 가고 혼자 남아서 그때 처음 와서 말도 못하고 어디 뭐 미사 다니는 데도 없고 본당에도 미사를 매일 미사를 딱 정해서 하지도 않고 이제 한국 그 당시 인터넷 사정이야 뭐 뻔히 뭐 옛날 10년도 더 전에 인터넷 그 거의 안 되고 한국에서 뭐 소식 물어주는 사람도 뭐 그닥 없고 뭐 이럴 때 이준하신 분이 한국 가신다고 이제 나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나 이대로 죽으면 며칠쯤 후에 발견될까 이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아갖고 입을 뒤집어서 울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네, 저 울다가 지치면 자요 그냥 자는데 그때 한번 진짜 좀 많이 울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학교 동창이 한번 나간다고 그래갖고 술 먹고 성당 가서 혼자 엉엉 울다가 그런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도 의외로 눈물이 많아요. 예. 근데 남의 발을 적실 만큼 그만큼 운다라는 건 얼마나 울었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죄 많은 여인 무슨 죄를 적을까요? 무슨 죄를 여러분들 생각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합니다. 예.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특히 바리사이,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오늘 그 시몬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분이 정말로 예언자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 그대로가 죄인을 대하는 자세였죠. 예수님은 그러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보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자를 대했어야 되나요? 바리사이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해야 했을까? 자, 안다. 자,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잘 알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어야 되는가? 우리 신자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에 나한테 뭐 굳이 아니면 누구라도 나쁜 놈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을 나는 어떤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는가 바리사의 마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고서는 또 예수님은 또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나는 그렇게 안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뉘우친다, 글쎄, 뉘우치는 모습을 봐도 저 거짓말일 거야, 아니면 잠깐일 거야, 아니면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뉘우쳐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한국에는 또 요즘 또 워낙 흉악 범죄가 많아가지고 특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죄인이 됐을 때 고상한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정도면 용서해 줄만하네 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그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퉁 쳐서 다 죄인. 예. 이만큼 죄졌든 이만큼 죄졌든 그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았었는가? 당신이 보여줬습니다, 그죠? 오늘. 근데 그거는 나는 이렇게 사니 시몬한테 너도 그렇게 하여라가 사실은 그 이후 가르침의 끝이에요. 그 말씀 그,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우면은 예, 다 예수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아까 어디까지 물어보셨어요? 라고 여쭤봤죠. 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수건 한 장을 다 적실 만큼 물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 때문에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한 잘못 아니면 내가 한 실수는 사실 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잘못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건 한 장은 적어도 적실 만큼 울어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울어보지 않았다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울면서 그 앞에서 통회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어봤었을 때 그게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울어보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은 보통 성서에서 여기는 보통 여기서 여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보통 간음이나 아니면 이제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어보지 않았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니우치는 통회하는 그 마음을 내 기준으로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내 기준으로 그걸 판단을 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아니야 울어보셨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번 울어보세요 제발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한번 울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받아줄 그거를 내가 누군가가 받아준다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었고 그 말을 여인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요. 오늘도 들었어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 말은 그날 있었던 막달라 이 죄인의 이 여자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지금 와 매주 미사에 오는 우리 모두가 매주 들어야 되는 말이고 듣고 있는 말이에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또 일주일 잘 살아봐라.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 말 사실은 우리 주님한테 듣는 거고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깊이 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숙제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던 이유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서 나는 울어봤던가 그리고 그때 내가 용서받았었던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본다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또 하루가 또 일주일이 또 한 달이 남은 시간들이 훨씬 더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부분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화 갖고 너무 무거운 얘기했네요.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야 라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의 결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당신은 은총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이 강론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이 하루 관심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